지금 슬픈 내 모습 무대 뒤 한 소녀 애써 눈물 참으며 바라보고 있네 무대 뒤에 그 소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두 손 곱게 모고 바라보며 듣네 나의 길을 No.